하나님의 기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사는 곳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인데 이 세상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성들하면 누구를 막느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박보라 할지라도 비옥하고 윤택한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간다면 다시 우리의 영육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변함없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비는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의 유언 같은 그 말씀을 저는 40년 가까이 되새기면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다짐한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30년 가까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에 거는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식에 거는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을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대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되지 못한 완고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경하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쟁기로 파헤치고 갈아서 알맞는 새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직도 옛것으로 가득 찬 우리의 묵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묵은 땅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서 온갖 잡초와 가시와 엉겁기들이 무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기로 밭을 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 땅이 새로운 땅, 옥토 같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옛것으로부터 딱딱해진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언어와 행실을 고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행실을 고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마음이, 생각이, 언어와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들이 옛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옛 언어와 옛 행실에 굳어져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더 나은 내일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것에서 옛 마음의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생각을 갈고 언어를 갈고 행실을 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거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네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상 모든 교인들은 네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종류의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 종류의 밭인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종류의 성도인가를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그 길에서 뿌려진 거야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네 종류의 성도가 있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슨 밭입니까? 길짝밭이 나옵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 나옵니다. 네 번째, 좋은 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보실까요? 18절, 그런즉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기서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짝밭에 씨앗을 심어봤습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말씀, 악한 자가 와서 마귀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을 뺏어간대요. 깨닫지 못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뭐예요? 감정적인 신앙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뭐예요? 말씀이 뿌리가 없는 신앙,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란이 오기도 하고 박해도 오게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돌짝밭에 뿌려지는 사람은 곧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어떤 재물의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막혀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말씀이 막혀요. 그 은혜를 왜 못 받느냐? 우리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염려와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내 모든 소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주의 종을 통해서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뭐요? 그는 내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이 굳어질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 막혀요? 우리 염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내가 또 내일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 재물의 유혹.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무엇인가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면 길짝밭에, 돌짝밭에, 가지떨기밭에 떨어지기까지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왜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옥토가 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길짝밭이 되어야 되고 돌짝밭이 되고 그다음에 가시떨기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거든요.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 그런 밭이 되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좋은 땅, 그다음에 옥토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볼까요? 자, 이게 15절의 말씀 보세요. 15절과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완악했다는 말이 뭡니까? 성질이 싸납고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 없는 말씀,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던져주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의 고집 때문에 광야 40년 길 동안 여러분 그들은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고집은 아버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뭐라 됐습니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영적으로 귀머리가 된 거죠. 눈은 감겼으니 뭐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드리웠다. 말이 돼요? 돌이켜 고침 받았다. 근데 고침 받아서 드리워했습니다.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고침 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나니. 주님이 원하시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좋은 땅. 그러면 좋은 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누가 보면 8장 15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누가 보면 8장 15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땅, 아버지 원하시는 땅이 여러분 무슨 땅인가를 보세요. 좋은 땅인데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15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무슨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지만 좋은 땅, 좋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키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신앙은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매는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도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기서 네 종류의 밭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 밭입니까? 길짝밭에 속하는 밭입니까? 돌짝밭에 속하는 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밭에 속하는 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속해 있는 밭입니까? 어느 부분을 갈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길짝밭은 어떤 밭으로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갈아야 합니다. 돌짝밭은 어떤 밭으로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착하고 좋은 밭으로 갈아야 합니다. 그런 가시떨기 밭은 어떻게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밭, 옥토 같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무엇으로 갈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말씀은 창조적인 새로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취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좋은 것으로 바꾸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돌이키는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갈아야 합니다. 언어도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갈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도 말씀과 기도와 회개로 갈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육간에 쓸데없는 잡초와 가시가 엉겁결에 자라고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실에 더럽고 추하고 불신앙과 부정적인 잡초들이 자라고 있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진보된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들어간 입구 주변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단이 아주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들어가다 화단을 봤는데 거기에 잡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잡초를 뽑았겠습니까? 안 뽑았겠습니까? 이제는 무슨 타이밍이냐면 물어보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면 물어볼 때 대답을 하면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뽑았겠습니까? 안 뽑았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같지 않는 질문도 대답하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뽑았겠습니까? 안 뽑았겠습니까? 뽑았어요. 근데 뽑았는데 안 뽑혀. 어, 이거 봐라. 이거 왜 안 뽑히지? 내가 체크해 봤더니 땅이 굳어서 안 뽑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어떻게지만 뽑을 수 있습니까? 예? 1번 물을 뿌려야 된다. 2번 꽃게로 파야 된다. 1번, 2번. 여러분 물을 뿌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제가 뽑았는데 잘 뽑힌다, 잘 뽑히지 않는다. 잘 뽑혔습니다. 아! 잡초가 난 게 문제지만은 뽑는 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물을 뿌려야지만 잡초가 잘 뽑힐 수 있구나. 바로 우리들도 말씀과 기도와 해결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실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외적인 요소에 달려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 그 무엇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에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지만 생명에 그러니 죽고 사는 문제가 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집에 딸이 있었는데 두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쪽 신랑감은 얼굴이 미남인데 가난하였습니다. 또 한쪽 신랑감은 재산이 많은데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느 편에 승낙할 것인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미남을 선택하니 돈이 울고 돈이 선택하니 추남이 울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선택할 것입니까? 1번 돈을 선택한다. 2번 미남을 선택한다. 1번, 2번 다 봐. 다 돈이야. 이제 부모는 그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느 쪽이 좋니 물어봤더니 그 딸 얘기가 걸작이었습니다. 그 딸은 살기는 잘생긴 남자하고 살고 먹기는 재산 많은 남자하고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은 좋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인격을 갖고 선택해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잠언 3장 5절과 8절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잠언 3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 그 인정함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6절, 7절, 8절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중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적인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대요. 신뢰란 말이 영어에 보니까 trust in the law. trust in the law 뭐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굳건하게 의지하라.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박을 밭가라 죄를 얻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너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여러분, 악을 밭가랐습니다.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것을 밭을 갈아야 되는데 악한 것을 밭을 가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죄가 거두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짓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축복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어요? 죄를 거듭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된 겁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뭐예요? 내 자신의 심과 그 다음에 내 용사의 마음을 뭐예요? 군대의 신문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벌써 12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이 고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했으며 더 나가서 너의 묵은 땅을 지켜나가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반대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뭘 먹었습니까? 죄를 거두게 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느님마다 그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뭐 일간신문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분이 한 달 만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부패되었고 그 다음에 썩은 악취가 풍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머리 위에 유서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나는 어머니로 인정받고 싶다. 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이것이 나의 소망이었는데 얘들아 나는 너무 외롭구나. 얘들아 잘 살아라. 그리고 자살하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인정받기를 원했는데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기를 소망했는데 가족과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롭게 살다가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 10명 중 6명 정도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 이혼의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 두 번째,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LA 공항에 인천 국제공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6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얼굴을 봤더니 한 분은 흑인, 한 여자는 자메이카에 있는 여자 같아요. 여자가 벌떡 일어나니 남편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쳐다보더니 얼굴을 땅에 떨구었습니다. 또다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무서워.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긴 퍼블릭인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여자가 악을 쓰며 떠들어다니 모르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열받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자가 그래도 교양 있게 행동해야지 거기서 떠들면서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악을 쓰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런 처음 봤습니다. 남자가 한마디 뜩 하니까 여자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한참 있다가 여자가 오더니 몇 마디 하더니 같이 손잡고 또 가더라고.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곧바로 열어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말씀한 대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앞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 사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찾아오사 복을 너희에게 내리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미국이 오래전에 미국에 자랑할 만한 최대 컴퓨터여 가장 훌륭한 두뇌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그 컴퓨터에게 이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컴퓨터가 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바퀴가 막 굴러가면서 그다음에 화학약품이 거품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맞추어 내었습니다. 컴퓨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범사에 항상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으로부터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다시 내일로 미룰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간의 삶이 온갖 잡초와 가시와 엉겁기로 무성해지는 박도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할지어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너에게 복을 내리시로다.